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길, 나그네 길.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. 이별의 종착역.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 말은 왜 못 오나. 푸른 달빛 아래 나는 눈물 친다. 이별의 종착역. 아,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. 아,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.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길, 나그네 길. 빗바람이 분다, 눈보라가 친다. 이별의 종착역. 아,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. 아,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.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길, 나그네 길. 빗바람이 분다, 눈보라가 친다. 이별의 종착역.